在每一天，我在流连，这心漂泊每朝每夜，多么想找到愿意相随同伴，使这心莫再漂泊。愿那一天你来临时，轻轻给我你的接受，给我知道眼眸里的人承诺的一切永没改变。多少期望有得到，我愿寻求得到的怎会不接受，尽管想拥有但却只能期待，始终浅醉在心里。 영화 첫필상음 중에서 짠쯔의 이성, 취하는 인생, 엽청문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좀 찔릴 거예요. 저도 사실 약간 찔리는데요.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술 때문에 사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술은 어디까지나 멋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연말을요 술로만 보내시지 마시고요. 물론 청소년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술로만 보내시지 마시고 저희 연말 특집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FM 영화음악이 연말 특집으로 93년 한 해 동안의 영화와 영화음악 베스트 5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고요. 다섯 편씩 그 이유도 조금씩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엽서는 뽑아서요. 그 예쁜 선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이텔러도 좀 보내주세요. 자, 다음 곡은 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온지 씨의 신청곡입니다. 하이텔의 전경준 씨도 신청해 주셨고요. 박미경, 김준엽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라종민과 김희애가 부르는 노래죠. 그대 나와 함께. 떠나가지 말아요. 그

현재 중국 최고의 락 가수이자 작곡가입니다. 추이지엔. 한국 이름으로는 최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노래 가운데 추이호이치앙 마지막 총탄이었습니다. 북경 천안문 사태에서 그 힌트를 얻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가사를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총소리가 잔뜩 들리고요. 가사도 그 수많은 총탄 중에서 내 가슴에 맞은 총탄이 최후의 총탄이었음을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총탄. 강한 비트의 락 음악에 이렇게 사회저항적인 가사를 실은 노래들. 그의 노래들은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하죠. 노래를 부를 때면 언제나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나와서 열창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 영화 제작자로 나서서 직접 제작하고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베이징의 자식들이란 영화인데요. 중국 제6세대 감독의 기수이자 중국 독립영화계를 주도하고 있는 연출자 장유안의 작품이에요. 올 한 해 세계 각 영화제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첸카이게나 장이모우 같은 제5세대 감독들의 영화는 주로 문화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그 중국인들의 삶과 역사를 그리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 베이징의 자식들, 이 작품은 제6세대 감독답게 문화혁명 이후 70년대 초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의식을 그리고 있어요. 여전히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자본주의의 상업 논리가 유입되는 바람에 정신없이 변하는 사회.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잃어버린 중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중국 정부는 이 작품이 어떤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답니다. 하지만 이 베이징의 자식들은 지난 8월 6일에 개최된 제46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카르노 영화제 하면은 우리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영화가 대상을 수상해서 우리와도 꽤 친숙한 영화제죠. 이렇게 수상된 작품 몇 편만 봐도 이 영화제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카르노 영화제는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젊은 시네아스트들에게 문호가 활짝 개방되어 있는 그런 영화제죠. 올해로 46회를 맞는 오랜 역사의 영화제인데요. 이 영화제에는 로카르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자 최대의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야외 시사회죠. 이 야외 시사회는 영화제 기간 동안에 매일 밤 피아자 그란데 대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한 7,000명쯤이 한꺼번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영화인들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영화에 대한 애정과 꿈을 확인하는 행사가 바로 이 로카르노 영화제인 셈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영화 행정의 분류 기준상 이제는 그 명성이 빛이 바래져 버린 모스크바나 몬트리올 같은 영화제는 A급으로 분류되어져 있는데요. 이 로카르노처럼 세계 시네아스트들을 활발하게 발굴하고 있는 이런 영화제는 아직도 B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감독들의 영화도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는 번번이 출품되지 않고 있죠. 자, 세계 각 영화제 소식들로 93년을 결산해보는 FM영화음악. 다음은 베니스로 여행을 떠나보죠. 그 전에 우선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로버트 할트만 감독의 지름길, 숏컷스와 함께 대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세 가지 색 블루 가운데 엔드 타이틀 들어보시죠. 어쩐지 베로니카의 이중생활과 음악의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도 같고요. 음악가 역시 같습니다. 즈비그뉴 프라이즈너가 음악을 맡은 세 가지 색 블루 중에서 엔드 타이틀 들어보셨습니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니스 영화제. 올해는 그 주제가 미국의 해로 이렇게 붙여질 만큼 상당히 친미국적인 행사였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질로 폰테크로보 감독이 행사 전에 여러 번 미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번 베니스 비경쟁 부문에는 미국 영화 일색이었죠. 우디 알렌의 맨하탄 살인 미스테리, 그리고 스콜세지 감독의 순수의 시대,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이 선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명예의 황금사자상이라고 불리우는 특별상은 주라기 공원이 차지했는데요. 여기에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스필버그는 행사 말미에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 해 전에 스필버그는 영화 작가의 도덕적 권리 옹호 투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개 경매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베니스 황금사자상 트로피 하나를 구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트로피의 원소유자가 다름 아닌 현 집행위원장인 질로 폰테크루버 감독이랍니다. 그가 1966년 알제리 전투로 수상했던 그 트로피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필버그는 폰테코르보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죠. 영화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영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심포지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니스 영화제인데요. 스필버그의 이런 갸륵한 뜻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스필버그의 수상 결과에는 뭐 이런 뒷힘이 있지 않았나 추측이 무성합니다. 자, 여의도 중학교의 김윤태 학생, 형과 함께 본 이 영화의 테마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주라기 공원의 테마 들려드립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동경영화제. 이 영화제는 동양의 깐느를 꿈꾸면서 만들어진 국제영화제죠. 지난해 국내 영화 하얀전쟁이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동경영화제가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엔화 덕분입니다. 올해 동경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영화가 주빈으로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대상의 티엔주앙주앙 감독의 푸른 연을 비롯해서 주요 부문상인 여우주연상, 영시네마 부문 이 모두를 중국 영화가 휩쓸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영화 푸른 연은 50-60년대 북경을 무대로 해서 세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경영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를 팔고 사는 시장, 필름 마켓이에요. 영화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이 필름 마켓에는 세계 각국의 영화들이 사고 팔리기 위해서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팔고자 하는 셀러는 한 명도 없고 남의 영화를 사고자 하는 바이어만이 26개 회사에서 63명이 등록했답니다. 이것은 일본을 빼고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아, 너무 심하지요? 자, 올 동경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됐던 테일러 핵포드 감독의 Blood In, Blood Out.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 East LA Story라고 제목이 붙여져 나왔죠. 이 곡, 이 영화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그룹 산타나입니다. 징고. 영화 Blood In, Blood Out, East LA Story 중에서 징고, 그룹 산타나였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 그 첫날부터 북미 대륙에는 영화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영화제, 캐나다에서는 밴쿠버 영화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영화제는 모두 비경쟁으로 유명한 영화제죠. 우선 뉴욕 영화제부터 보면요.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제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뉴욕 영화제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들자면 기존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그 작품성을 재평가받는 데 있죠.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 선상에서 영화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 해의 세계 영화를 가장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 뉴욕 영화제의 큰 매력이죠. 올해 뉴욕 영화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중국계 영화를 비롯해서 아시아 영화의 강세입니다. 첸카이거의 패왕별이, 후샤오시엔의 희몽인생, 그리고 트라난홍의 그린 파파야 향기, 또 푸른연, 이런 영화들이 모두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죠. 정말 몇 해 안에 중국 영화도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고요. 아시아 영화도 새롭게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뉴욕 영화제에서 가장 수모를 당한 작품은 베니스에서 대상을 수상한 세 가지 색 블루였는데요. 뉴욕 평론가들의 말이 참 정말 재밌습니다. 이 작품을 두고 바보스러울만치 이해할 수 없는 클로즈업들이 난무하고 감독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화 언어 투성이인 영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영화제의 힘은 이런 재평가가 세계 각국의 평론가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올 뉴욕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말씀드릴 두 편의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하나는 베를린 올림픽 다큐멘터리 올림피아드를 만들었던 독일의 여성 감독이죠. 레닌 리펜슈탈. 그녀의 일대기를 다룬 레닌 리펜슈탈의 대단하면서도 섬뜩한 일생. 이런 긴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레닌 리펜슈탈 하면은 히틀러의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3시간짜리 영화 속에는 레니가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서 어떻게 양심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모두 사실이다. It's all true라는 작품인데요. 이 필름은 오슨 웰스 감독이 미처 편집을 하지 못한 채 남겨둔 것을 그의 조감독이었던 리차드 윌슨 감독이 발견해서 다시 편집하고 완성한 영화입니다. 이 둘 다 뉴욕 영화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소중한 영화들이죠.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2회 밴쿠버 영화제. 역시 중국 영화의 드센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패왕별이, 향운녀, 푸른연 이런 출품작 대부분이 뉴욕 영화제와 비슷하네요.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올 한 해의 세계 각 영화제를 살펴봤는데요. 93년 각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중국 영화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광활한 중국 대륙의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어닥쳤던지 중국 영화가 출품되지 않는 영화제는 이류 영화제다. 이런 말이 영화제 집행위원장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서도 패왕별이, 희몽인생, 향운녀, 또 베트남의 그린 파파야 향기 이런 영화들은 각 영화제의 주요상을 모두 차지했죠. 덕분에 첸카이게나 시에진 그리고 링잉 감독, 우리가 아주 그 이름도 생소하다가 이번에 기억하게 됐고요. 또 그들은 각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불려다니기에도 바빴습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 영화의 이런 발전을 등에 업고 올해 처음으로 세계 규모의 영화제를 창설했죠. 상해 국제영화제가 그것인데요. 우리나라 영화 서편제가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서편제에서 마지막 선창가 장면에 흐르던 곡 들어보죠. 심청이 임당수에 빠지는 대목입니다. 소리를 쫓아 남도 천지 안 돌아본 데가 없는 위인이요. 소리만 있어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소.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 북을 잡아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런지 모르겠소. 그때여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은 몸이 팔려 만경 창파를 떠날 적으. 북갈 두루둥 두루둥 두루둥 두루둥 두루둥 두루둥 두루둥 두루둥 여보시오 심낭자 물을 땐 늦어 가니 어서 뱃머리 들으라. 자자 심청이 말을 듣더니 빗장 안에 떨어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다고 나 아버지는 누를 뜨고 천기 만물을 몹시고 나를 같은 불효의 시골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설찬을 나 혈율라 그러신이래 무입이 뚝혀지 한단 말이냐. 물결을 바라보니 거북턴 윗덩이 배짱을 우 죽 낭은 카메라 지막 물어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팽머리로 아버지 눈을 떠서 웃어. Oh. 동방불패 중에서 질질진저하우셔 지기금조소 단지 오늘 아침의 미소만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I just got the book, sir. I don't know. Somebody gave it to you as a gift. One of the boys gave it to me on the train. The title of the book was Poems That Touch the Heart. Wise men say only fools liste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I read one in particular called Should You Go First. Shall I stay? Would it be soon?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to the sea, so it goes. Some things were meant to be. Yes, sir. I'm looking forward to it.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 중에서 U2의 리드 보컬 보노가 불렀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하이틀의 한승엽 씨, 문창환 씨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형준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Never on Sunday 중에서 Never on Sunday. 오늘은 나나무스쿠리의 노래로 들어보죠. 자,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하면서요. 저는 인사드리는데요. 좀 전에 동방불패 신청하신 분들 성함을 안 불러드렸어요. 저희 FM 영화음악이 출석부 부르는 것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청곡을 놓치신 분들은 좀 섭섭하실 것 같네요. 대구의 최서윤 씨, 박경수 씨, 전북 이리마동의 송호철 씨, 그리고 광주 쌍촌동에서 나성화 씨, 마지막으로 광주여고 3학년 7반의 공영주 학생. 잘 들으셨죠? 아까 방송은? 자, 오늘 마지막 곡은 Never on Sunday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Apto para ti romo stenno en el dio que tria que te será pilla Putano sto li mani enna que dio que tria que te será pulla Posa te la naica enna que dio que tria que te será pedia Usanta me garos un olla na gino le vende si atari tu pirea. από την πόρτα μου σαν πω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είς που να μην τον αγαπώ. Και σαν το βράδυ κινητό ξέρω πως, πως θα τον ονειρευτώ. Πέτρα διαβάζω στο λαιμό και μια χα, και μια χα, και μια χάντρα φυλακτώ. Γιατί τα βράδια καρτερώ στο λιμάνι σαν πω κάποιον άγνωστο να βρω. Ένα και δύο και τρία και τέσσερα.